우리 엽서에 실용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볼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볼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쏟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볼 그대 모습 다시 못볼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람